순간들 사랑반 눈물반 술잔에 담고서 삼켜버려 한 모금도 남기지 말고 기쁨의 시간들 행복의 흔적들 서툰 사랑의 파편으로 남았네 다 지워버려 꿈이라 생각해줘 사랑이 끝나면 허무한 이별뿐 그리워도 외로워도 뒤돌아보지 마 잔에 담고서 삼켜버려 한 모금도 남기지 말고 기쁨의 시간들 행복의 흔적들 서툰 사랑의 파편으로